빛이 내게 비추지 않을 때까만 어둠 뿐인 거죠. 비어봉아리 땀만 띠다 겨우잖아. It do lie you. I don't believe in all this happened to me, baby. 아, 꽃이 딱 봤자야. I don't believe in all this happened to me, baby. I can believe the best time to do. 사랑해요. 아, 꽃이 딱 바닷물. 사랑해요. 아고 사양 바람은 사랑해요. 앞이 보고 가사리라 사랑해요. 아 굴러트레스 노시라무. Oh my darling 감사이다. Aku lo tresno siramu.